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 탄생 99돌세에 즈음하여 24일 대성산 혁명유월상에 모신 백두산 요장군의 동상에 환히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가 근로단체 성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 진정에 참가했습니다. 김종숙 동지의 동상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습니다. 근로단체 성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혁명학원,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습니다.